코로나 19 이겨낼 수 있어 우리 모두가 이겨낼 수 있어 의료진들께 너무 감사해요 사랑의 손길 잊지 않을게요 열이 날 때도 전화 1339 기침할 때도 전화 1339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쓰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요 코로나19 이겨냅시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어 우리 모두가 이겨낼 수 있어 의료진들께 너무 감사해요 사랑의 손길 잊지 않을게요 열이 날 때도 전화 1339 기침할 때도 전화 1339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쓰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요 코로나19 이겨냅시다 코로나19 이겨냅시다 코로나19 이겨냅시다